of our God and King. Lift up your voice and with us sing. Alleluia, Alleluia. Thou burning sun with golden beam, thou silver moon with softer gleam. 이번 주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바로 알고 믿음 안에서 누리는 양누리 공동체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체험이 말씀을 앞지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체험이 말씀을 앞지르면 안 됩니다. 은사는 한 성령과 한 말씀 안에서 교회의 덕과 성도의 유익, 곧 성도들을 한 성령과 한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세워나가기 위하여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은사가 그 말씀의 바른 분별과 그 말씀 안에서 섬김으로 나타나야지 바로 은사로 말미암아 주장하는 자세와 은사 그 자체에 매몰되거나 또 은사가 말씀을 앞지른다면 이거는 잘못된 은사주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했고, 그리고 또 군대 귀신에 대해서 그 잘못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삼위일체론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대해, 그리고 잘못된 천사론, 미혹의 영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논하였습니다. 또한 그 잘못된 이중 아담론에 대해서는 와이북스 팟빵이나 다음 카페 양누리 공동체 성경 Q&A에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10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베레아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원문적으로 또 그 귀신론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신탁과 귀신의 신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오늘의 설교는 그 자료들을 거의 참조했습니다. 그 베레아의 주장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시편 106편 28절의 말씀을 같이 그 인용해서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 다음에 시편 106편 28절에 저희가 바알 부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바로 이 말씀,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 귀신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이방인의 제사에 관한 것으로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알 신,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에게 그 등등의 그를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위 성경에 쓰여질 때가 바로 1세기였는데 당시의 사회 풍습을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지 우리나라의 그 문화를 염두에 두고 쓰여진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귀신 하면 생각하는 것이 그 처녀 귀신, 그 다음에 우리 그 사람들이 그 원한을 갖고 죽어서 그런 귀신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그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1세기에서는 그런 귀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우리나라처럼 조상신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중동 사람들에게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의식만 있었지 죽은 사람에게 제사하는 의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란 한국 사람을 가리켜서 한 말이 아니요 당시 중동의 우상 숭배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또한 조상 섬기는 풍습이 아니요 우상에게 음식 차려놓고 하는 제사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제사 의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성경 Q&A에 한번 다루고자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성경 본문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시편 106편 28절에 저희가 바알 부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여기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 등에 봐라, 이게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냐,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걸 가지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대한 인용입니다. 거기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십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울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바로 그 밀곰과 그모스에게 같이 제사하고 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재앙이 내렸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그 모압 여인이 섬기는 우상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풍속에 의한 조상을 섬기는 제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우상은 곧 사망의 신,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생명의 신이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사망의 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은 바알부울과 연합한 것과 같다는 의미이며 죽은 자라는 것은 죽은 신, 곧 마귀와 사단과 그의 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라고 했는데 왜 마귀이며 사단이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귀신과 사단과 마귀가 다 같은 존재임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6절의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여기서 귀신이란 것은 자꾸 귀신 귀신 하면은 우리는 자꾸 그 처녀 귀신이나 그런 귀신을 연상하는데 원어적으로서는 그냥 더러운 영 그리고 악한 영 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더러운 영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없다고 비방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일하는, 그러니까 요선 그 더러운 영의 왕의 힘을 빌려 일하는 곧 사단의 힘을 입고 일하는 것처럼 호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귀신을 사단과 동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아름이어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안수하시고 기도하심에 곧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했는데 바로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에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함을 옳지 않다고 분을 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사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바로 누가복음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여기서도 그 귀신 들린 것은 사단에게 매임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신과 사단을 그 동질성의 그 동일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나 죄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에 대하여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죄짓는 자를 사단에게 내주어 병들어 그 육신은 죽게 하여 죄짓는 것을 그치게 하여 주 예수의 날에 그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병들고 마르고 죽게 되는 것은 귀신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바로 사단에게 내어주어 육신은 멸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단과 귀신을 같은 존재로 그런 존재로 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도의 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귀신 들려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이런 자들을 총칭하여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성경은 귀신과 사단 그리고 또 마귀를 같은 존재로 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베레아에서는 그 천사가 사람의 몸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데 천사는 뭐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천사라는 뜻은 그 가브리엘, 루시엘, 그 루시엘은 또 루시퍼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미가엘 이렇게 엘이 붙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란 그런 뜻이 그런 천사가 그리고 또 그 천사란 뜻은 또 하나님의 그 엥겔레온이라 해왔고 사역전 뜻으로 그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 밖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안에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보혜사 성령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 성전 삼고 직접 들어오시는 것이며 천사는 성도의 몸에 그 들어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와 사단은 사람을 죄짓게 하여 그 영이 죽게 만들었으며 죽은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마귀의 종을 삼아 버렸습니다. 그 세상 임금이 되고 그 죄인들의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귀의 완전한 지배하에 그 사망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물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의 몸에 그 가시를 그 보통 병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눈병이라든지 아니면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그 사자는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의 졸개들을 의미하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 알아두어야 할 것은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만 사람의 몸에 들어오고 그 외에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그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그 21절의 말씀이나 시편 106편 28절의 그 말씀도 아까 살펴봤듯이 그것이 그 죽은 자들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영혼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들 그 우상을 섬기는 것들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우리 유교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 불신자들이 죽어서 죽은 영이 바로 귀신이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그 성경적인 배경과 그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 베라에서 또 주장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성서에 나타난 귀신의 헬라어 표현은 다이모니온인데 이것이 영적인 상태로 더러운 영, 푸뉴마 아카다르톤인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디도서 1장 15절에 더럽고 믿지 않은 자 헬라어 특수문법으로 재해석해 볼 때 더러운 자, 곧 믿지 않는 자들임을 알 수 있고 이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카다라의 부정어인 아카다르토스인 바로 더러운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레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인간의 그 몸을 벗어난 것은 죽은 것인데 그 첫째 사망이죠. 그 남은 영혼은 푸뉴마로서 여기에 그 현용사 더러운이라는 그 아카다르톤에 그 수식하여 아카다르톤 푸뉴마가 된다라고 그들은 성경에 관한 원어적 설명인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곧 아카다르톤 푸뉴마와 일치된다. 그러므로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임을 우리는 귀납할 수 있다라고 베리아는 잘못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모든 천사는 몸을 갖지 않는 영적 존재로서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므로 아카다르톤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레아의 궤변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나중에 그 열왕기상 22장부터 20절부터 21절을 살펴보면 거기서 이제 더럽다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 더럽다는 표현은 그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 그 자체가 그 더러운 거 아닙니까? 사단이라는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같이 되이라. 그러므로 더럽혀진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근데 한번 나중에 살펴보고요. 그 먼저 그 디모데의 디도서 1장 15절의 말씀인 그 불신자의 사위형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내용을 보면은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깨끗하나 믿지 않는 자는 더럽고 믿어도 입으로 신하고 행위로 부인하면 죽은 믿음이 되고 더러워진다. 그러므로 디도서 1장의 그 15절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거는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라는 그런 주장과 그 연결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영, 이거는 푸뉴마 아카다르톤은 그들의 그 주장은 그 베레아는 이곳에서 너무나 결정적인 실수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푸뉴마 아가다르토는 더러운 영이란 것인데 그러나 이 더러운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엉뚱하게 천사를 끌어들여서 천사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더러워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영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실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더럽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 아닙니까? 사람의 영혼은 또 푸뉴마가 아닌 푸시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영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푸뉴마는 보통 이렇게 사용된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 천사의 영, 악한 영 이런 것을 이렇게 그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열왕기상 22장 20절부터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군을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누가 길르앗 라몬에 가서 아합을 꾀어 죽게 할꼬 하매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 중에 한 영이 나와 가로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기서 한 영이 바로 푸뉴마입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장군 랍사기에게 포위되어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내용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7절에 보면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풍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한 영도 푸뉴마입니다. 곧 이것은 천사의 영을 의미합니다. 영이 그 영적 존재가 이렇게 중에 하나가 천사 아닙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만한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리는 영도 푸뉴마로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쓸 때는 분명하게 푸시케라는 단어로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불신자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면 분명하게 푸시케 아카다르톤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의 그 말씀에는 푸시케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영혼 없는 몸,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그 푸뉴마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계시록 6장 9절에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도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 대해서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베레아의 주장대로라면 여기서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영혼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그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기록되었는데 여기서도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라고 할 때 그 영혼이 푸시케 이런 단어를 확실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분명하게 푸뉴마 아카다르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리아는 여기서 엉뚱하게도 천사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더러워질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천사가 더러워질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게 그 사람이 더러워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바로 이렇게 푸뉴마 아카다르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는 그때부터 영혼이 돌이킬 수 없는 더러운 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본래 하나님을 수종 들던 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더럽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수종들던 천사가 대적함으로 그 천사들을 더럽게 여겨 하늘에서 쫓아내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영인 하나님께 수종들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더러운 영, 푸뉴마 아카다르톤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2절, 그 다음에 시편 106편 28절 이 말씀에 봐도 그 죽은 자, 그래서 이게 죽은 자를 진짜 죽은 자로 얘기했는데 이것은 배경적과 그 시대의 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우상 숭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시대는 우리나라처럼 조상신을 섬기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1세기 때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만 있었고 그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6편 28절은 그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어적으로도 그들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온전히 거합시다. 다시 말합니다. 체험이 말씀을 앞지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바로 알 때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따라 한 발짝 주의 뜻대로 나아갑시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나와 양누리 공동체와 또한 설교되는 모든 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꺼져만 가는 열정은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